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노동운동 단체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6월 28일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. 민주로 총은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총파업 시작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두 주일 동안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단체는 30일 대학과 병원,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, 농민, 장애자 등 수만 명의 각계층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보건의료로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조선업종 로조위원회는 청와대 주변에서 생존권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 집회들을 가졌습니다.